비싼 바다처럼 더럽게 멍이들어 파도처럼 아주 부서지더라.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그렇게 못 되랴. 햇길같이 큰 건 마음 물속에 던져주고 비늘같은 저들은 모래 위에 털어내고 먼 지평선 아무렴 안 울고도 다시 봐 빠지듯 큰 소리 한번 내고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으랴. 지평선 끝 텅 빈 하늘 같은 금간 마음 물 속에 던져주고 비늘 같은 상처들은 모래 위에 털어